요즘 난 alright, 너가도 alright, 이별 따윈 alright. 한땐 네 생각 alright, 넌 내게 delight, 안개 속에 sunlight. 요즘 난 alright, 너가도 alright, 이별 따윈 alright. Are you alright? 네 생각 alright, 넌 내게 delight, 안개 속에 걱정하지 마, 안부도 묻지 마. Are you alright? 진짜 그렇지, 이제와 뭐지, 난 언제나 그랬지. 요즘 난 alright, 너가도 alright, 이별 따윈 alright. How do you feel? 네 생각 alright, 넌 내게 delight, 안개 속에 是童呀，都是童呀，等呀等的都是梦。